구우바공 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특사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구우바공 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구우바공화국 국가리사회 부위원장인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 동지와 일행이 6월 30일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.